아직 누군지 몰라. 그려본 모습은 있지만 내 생각과 다른 모습에 못 알아볼까 걱정은 나네. 아무것도 못해도 하루가 아깝진 않아. 어떻게든 시간이 지나야 빨리 만날 것 같아. 그댈 알아볼 수 있도록 본 적도 없는 당신과 내가 가늠할 수 없는 그날에 만나. 언젠가 만날 우리가 될 때 모르고 지나치지 않게. 오, 그댈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있어줘. 지금 사랑하고 있다면 아름다운 사랑을 해요. 질투는 많이 나지만 그래도 행복하면 좋겠어. 그대가 겪은 뜨거운 사랑과 그리고 차갑던 사랑, 날 만나게 된다면 기억도 안 날 거예요. 오, 그댈 알아볼 수 있도록 본 적도 없는 당신과 내가 가늠할 수 없는 그날에 만나. 언젠가